보여주긴 싫었어. 손은 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긴 싫어.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댄 나를 잊을까. 기다리지 말라고 한 건 미안했기 때문이야. 그곳에 생활들이 낯설고 힘들어. 그대를 그리워하기 전에 잠들지도 모르지만